조세 길모어 목사는 1834년 4월 29일 매사추세츠의 보스턴에서 뉴햄프셔의 주지사를 지내며 상당히 영향력 있었던 정치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명문대학인 브라운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했으나 대학을 다니던 중 신학에 관심을 갖게 되어 뉴튼 신학계에서 정식으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1862년 3월 26일 길모어 목사는 필라델피아의 한 침례교회에서 수요일 저녁 예배 설교자로 초빙을 받게 되었습니다. 혼자 초빙받은 것은 아니었고 2일 동안 설교할 설교단의 일원으로 참석했는데 여러 설교자들과 함께 순차적으로 설교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며칠에 걸쳐 준비한 설교를 읽고 또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준비한 설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로 시작되는 시편 23편을 주제로 한 것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한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래,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야. 이렇게 큰 교회의 설교단의 일원으로 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야. 잘하려고 하지 말자.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자. 설교 도중 감동이 밀려온 그는 눈물을 글썽이게 되었고 목이 메어 울컥하는 바람에 중간중간 설교가 끊어지기도 했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만큼 매끄럽게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자연스럽고 꾸밈이 없는 그 모습은 성도들에게 오히려 더 큰 감동을 주었고 그의 설교는 성도들이 뽑은 최고의 설교가 되었습니다. 그날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숙소로 돌아온 길모어 목사는 쉬려고 했지만 그날의 감정이 잘 다스려지지 않았습니다. 늘 대하던 시편 23편이었지만 그날의 감동은 전혀 달랐습니다.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각자의 경험과 간증을 나누며 한밤을 지새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간증을 하고 있는 동안 길모어 목사는 한 줄 한 줄 메모를 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그 메모를 정리하면서 가사를 완성했고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적은 메모를 보여주며 어제의 감동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길모어 목사의 아내는 남편의 메모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남편 몰래 워치만은 리플렉터 잡지사에 남편의 글을 보냈고 잡지에 실리면서 그의 글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더 흐른 1863년 워치만은 리플렉터 잡지에서 이 글을 본 작곡가 윌리엄 브래드버리에 의해 가사와 꼭 맞는 멜로디가 입혀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로 완성된 것입니다. 즐겁고 평안하구나. 시편 97편 1절 여호와편 1절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아멘.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땅은 즐거워하며 이 복된 말씀이 진리난 우리는 불안해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호와는 마치 바다의 맹렬한 파도를 즉시 잠잠케 하시듯 이 땅에서 일어나는 악한 자들의 경로도 즉시 평정하십니다. 그는 소낙비를 내려 이 땅을 신선하게 만드시듯 그 긍휼로 빈궁한 자들을 소생케 하십니다. 마치 사납고 무서운 비바람이 불 때 그 속에서 위험 있는 불꽃이 번뜩이듯 열방들이 무너지고 그 왕권이 붕괴되는 장관 속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과 싸움 속에서 왕 대신 하나님의 손길을 목격할 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의 모든 환난과 눈물을 보고 들으신다. 그러니 내 영혼아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영원히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악한 영들은 지옥의 비참한 상태에서 의심할 여지 없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설사 이리저리 돌아다닐 수 있는 자유가 허락된다 해도 그 발꿈치에 항상 사슬을 달고 다녀야 합니다. 하마의 입안에는 재갈이 있고 아고나 고래의 턱에는 갈고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망에 쏘는 것이 여호와의 자물쇠로 잠겨 있으며 그 무덤의 감옥들을 하나님의 능력이 감시하고 있습니다. 온 땅의 재판관 되신 하나님이 무섭게 복수하실 때면 계집에 있는 개들이 사냥꾼의 채찍 소리가 무서워 벌벌 떨듯 마귀들도 겁이 나 부들부들 떨 것입니다. 사망도 두려워 말고 사탄의 공격도 두려워 말라. 하나님은 그를 신뢰하는 자들을 보호하시나니 내 영혼아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영원히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천국에서는 아무도 영원하신 왕의 주권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엎드립니다. 천사들은 그의 신하들이요 구속받은 백성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로 이들 모두가 밤낮으로 그를 기쁘게 섬깁니다. 오 우리들도 곧 그 크신 왕의 성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이 생의 긴긴 슬픈 밤을 보상케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내 영혼아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영원히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아멘. Shit.